텍스트는 다 준비됐죠? 이 사람 처음 오는 사람이죠? 네. 처음 오는 사람이 이렇게 늦게 와. 화장실. 아, 화장실? 네. 텍스트는 다 준비됐죠? 학생이에요? 네. 학생같이 안 생겼는데? 짜장면 배달했다고 왔다가 얼떨결에 그 빈 그릇 찾으러 온 사람 같은데 지금? 여기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조한주 씨? 근데 왜 그래? 밖에 내다놔. 신종플도 위험하고 하니까. 빈 그릇 찾으러 온 사람이 지금 이렇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 뭐야? 이 사람도 학생이에요? 네. 이상한데? 둘이 친구예요? 에? 둘이 친구? 아니 형이. 형이야? 아이 다행이다. 친구라면 큰일 날 뻔했네. 형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요. 응? 뭐 하는 학생이에요 형은? 그냥 사회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이름이 뭔데요? 허건입니다. 허건? 네. 그 학생은? 동생 학생은? 이병호요. 이병호 학생은 사회학과 학생이에요? 아직 영문과. 둘이 그런데 어떻게 알게 돼? 고등학교 선후배예요? 아니요, 어떻게. 이거 봐. 불투명한 관계야, 이게. 뚜렷하게 해명이 안 돼, 지금. 아, 서로 막 이렇게 만져주고 그래? 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겁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이제 10월, 오늘이 8일입니다. 10월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번 달부터 새로 듣는 분도 있을 테지만 2월부터 계속 듣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중간에 한두 달 빠졌다 다시 온 사람도 있고 합니다. 지금 이제 10월 달에 책을 두 권 우리가 파노티콘하고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칼폴란이 책하고 이 두 권을 읽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이렇게 노노, 비아자키 지사다의 노노. 노노는 책이 버전이 하도 많아서 제일 싼 거, 제일 얇은 거. 그거 다음 달에 이제 이렇게 노노 읽으면 장장 40주에 걸친 고전 10권 읽기 강의가 10권 더 되죠, 실제로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토탈 소개한 책이 여임동군 대충 얼마, 몇 권쯤 되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장사한 책이. 100권 가까이 되지 않나? 어? 40권 되지. 그러니까 어칠부칠해서 한 40권쯤 되죠. 강의 10달 강의 하려고 하면서 나도 이미 읽었던 책도 있고 도중에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로 읽게 된 책도 읽고 그래서 이 강의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0월달이니까 10월 한 달, 11월 마지막 두 달인데 가장 이제 게을러지기도 쉽고 막판이니까 힘도 빠지기도 쉽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서 이번에 이 고전 10권 읽기 강의한 것을 책으로 묶어가지고 내년에 한 권으로 책을 이번에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묶어서 출간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쓴 책을 읽어본 분은 알겠지만 저자 서문에 절대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말 안 쓰거든. 내가 잘라서 쓴 책인데 누구한테 고맙다고 그래. 짜증나게 씨. 거기다 대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장모님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뭐 학업을 지켜봐주는 뭐 큰형님 뭐 나는 없어. 난 장남이라 큰형도 없고. 선생님이 그런 데다 쓰지 마라 그랬어. 나한테 고맙다는 말 쓰지 마라 그랬어. 다 강박사 잘라서 한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나. 그러니까 어쨌든 난 감사하다는 말을 각별히 쓰질 않아요. 강면의 고정강의 공산당선은 거기는 이제 만화 그린 이제 한국 최고의 화백, 정훈이 화백에게, 천재화가 정훈이 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썼지. 그 외에는 써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번에 책을 내면서는 동대문구 정부화 도서관에서 10달 동안, 40주 동안 강의를 들었던, 어쨌든 계속 들었던, 중간에 한 달만 들었던, 뭐 서너 달 들었던 사람들에게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을 쓰려고 그래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대회처럼 한번 박수 쳐봅시다.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을 쓰려고 그래요. 이게 각별히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10달 동안 강의하는 것이 91년부터 제가 이제 시간 강사 노릇을 시작했는데 그 전에 대학 다닐 때 약 선생 노릇 한 것부터 치면은 꽤 오래 선생 노릇이라는 것을 해봤는데 그 오랜 강의를 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한 강의실에서 정말로 이름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남녀노소를 상대로 강의를 해본 것도 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강의를 해본 것도 경민 이리 와 자다 왔구나 그제? 아니야? 약 먹었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강의를 해본 것도 또 남녀노소 해본 것도 처음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에 관한 저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고 뭐 발전하고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별히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일이라는 게 항상 때가 맞아야 하는데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시절에 이렇게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바뀌었죠. 이걸 들으면서 처음 들을 때하고 책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이제 뭐죠 세상에 대한 눈도 달라지고.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도 달라지고 저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또 많이 달라지고 그래요 가르치는 과정이 배우는 과정이고 하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하는데 정신을 우리가 뭐야 만 원짜리 음식 하나 먹으면서도 발암물질이 있나 없나 이렇게 따지는데 만 원짜리 책 하나 사면서는 그런 거 안 따지거든 정신의 양식인데 책은 책도 이제 고르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물질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 개미 지옥에 들어가는 거라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야. 한번 탁 털고 나와야 돼 바깥으로. 그걸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게 지금 앞으로 두 달 동안은 근데 이번에 읽게 되는 이제 벤담 책은 근대의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데카르트, 홉스 이런 사람들 거쳐서 이른바 근대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런 생각들이 최절정에 이른 19세기가 18세기 여러분들 서구 근대 문명의 절정이 19세기예요. 사실은 19세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딱 지나면서 19세기 계몽주의 문명은 완전히 파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계몽주의 문명을 그 중간에서 한 가운데서 겪지 않았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서양 건너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광대한 땅덩어리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정말로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뭐 프랑스든 독일이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던 와중에 서구의 역사가 그러니까 서구죠 서구 유럽 서구 역사가 완전히 파산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 버렸어요 그 파산 지경에 이르르게 된 것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이번에 이제 두 주 동안 먼저 읽게 될 벤담의 파놉티콘 있죠 요게 그 원인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텍스트입니다 그걸 완전히 이제 파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광산에 가면은 말이죠 그 안에 공기가 희박한 것 어쩐 걸 알아보고 해서 카나리아새를 집어넣는단 말 있잖아요. 그 카나리아새를 카나리아새처럼 칼 폴라니의 책이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 경제인가 이런 칼 폴라니 같은 사람이 카나리아새 같은 거라. 칼 폴라니가 1944년인가 이 책을 썼을 거예요, 아마. 거대한 전환을.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벤담의 파놉티콘하고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 경제인가 이 책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 실제로는 근대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파산에 이르렀고 그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어요. 왜 그러냐? 그럼 파산에 이르렀던 건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데 그럼 그게 제정신이 문명은 아니잖아. 제정신이 문명은 아니죠.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유럽을 살린 거라. 여러분들 마샬 플랜 알죠? 마샬 플랜. 돈을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유럽에다가 쳐발랐어. 그래갖고 살린 거라. 그렇게 살려서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식민지가 된 셈이죠. 유럽이. 독일에는 미군이 주둔했고 한반도 남쪽에도 미군이 주둔했고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했고 지금 미국은 영토를 갖고 있진 않지만 미국에서 제일 강한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이렇게 있는데 제일 강한 군대가 뭐냐? 해군이야. 미국은. 미군 해군력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전 세계 바다를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라고요. 대영제국은 땅덩어리를 지배했는데 미국은 바다를 지배해. 그래가지고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거야. 그게 바다 위에 항공모함이 말하자면 미국의 영토라. 그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갖다 1945년 이후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부를 유지해왔어. 그게 지금 1945년 이후에 50년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50년 동안. 지금 그래서 문명의 거대한 전환기 오는. 미국도 이제 힘이 딸리잖아. 미국이 힘이 딸리죠. 그러니까 최근에 영국의 인디펜던트 지에서 뭐랬어. 이제 달러가 돈같이 안 보이니까 중동에서 석유 사면은 달러로 안 하고 유로화하고 뭐 중국의 위안화하고 뭐 금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 뭐냐? 미국에서 발끈 이런 개자식들이. 그러니까 됐어, 자식아. 우리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게 지금 그거 뭐냐면 문명의 전환기가 이제 이르러 또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로 나아갈지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시스템이 도래할지 이걸 알 수 없어요. 지금부터 최소한 15년 정도는 계속 이런 혼돈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혼돈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장래 누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나한테 그런 거 물어봐야 뭐. 누가 나한테 뭐 앞으로 뭐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뭐 어떤 과를 가면 장래 유망하겠습니까? 이런 전혀 안 물어봐. 철학과 가야지. 나 이렇게 말할 거 뻔하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누가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유망하지 않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철학 공부를 하고 있어라. 결국 철학과 홍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 어떤 형태의 사회가 도래할지를 알 수 없는 거라. 어떤 형태의 사회가 도래할지 알 수 없어. 근데 적어도 우리는 16세기, 17세기, 그러니까 17세기 1648년. 1648년 무슨 해인가? 황준영. 베스트팔렌주야. 그죠? 30년 전쟁이 끝나고 1648년에 베스트팔렌주약이 형성 조약이 딱 맺어지면서 유럽의 근대 국민 국가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어요. 예? 1648년. 지금 2008년 360년이죠. 그죠? 이 360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지금 그 근대 국민 국가 시스템하고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 근데 그 밑바닥에 놓여있던 정신적인 바탕은 뭐냐?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적 멘탈리티들, 심성구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왔어. 근데 이미 파산선고가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났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힘도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거라.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어. 우리 인간은 앞날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 안 있지. 나도 여기 안 있고. 우리 다 각자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겠지. 우리 이렇게 만날 일 있겠어? 어? 앞날 안다면? 짜증나게? 서로 짜증나잖아. 다만 우리는 항상 겪어봐야 아는 거야. 그래서 벤담의 파노티콘을 이번 읽으면서 아, 이 얇은 책 하나 읽어가지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짐작하는 거라. 이게 이 파노티콘이라는 책이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어영부영 이렇게 문고판으로 나왔다고 해서 네? 쓸데없이 말이야 그 기문의 공무도와 이런 거 사서 읽지 말고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난리 죽이더만 또 알라딘에 톱에 바르고 난리. 5,900원짜리 이게 알라딘에서 하면 얼마죠? 한 4,500원 하죠? 네. 오래된 책이라 4,500원 이거 하나를 딱 사서 읽으면 1648년에서 1848년 즉 200년 정도의 유럽의 200년 정도의 시스템이 어떤 원리 위에서 굴러갔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근데 무슨 소설책 하나 사서 읽어가지고 어? 이틀의 위안을 얻고자 그걸 사서 읽어? 가오도 안 서. 이런 거는 파노티콘 이런 거 딱 이렇게 어? 전체로서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와 막 이렇게 들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읽으란 말이야. 가오도 확확 쓰는데 소설만 있고 진짜 나는 저기 출판사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하면은 내 강의를 이렇게 출판사 사장들이 들으면 좋아할 출판사 사장이 있고 싫어할 출판사 사장이 있겠죠. 문학동네 이런 데는 완전 싫어하겠지. 하루키가 언제쯤 하루키인데? 엊그저께 교보문고 가니까 교보문고 들어가는 입구 여기다 막 이렇게 사역카드를 촤악 발랐는데 하루키 우리 그런 장난 잘하잖아. 여기 사람 이게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코 입고 있으면 일단 수염 그리는 거 있잖아. 그냥 사인펜으로 이렇게 수염을 그려주죠. 언제쯤 하루키야 지금? 그 외국 일본에다가 여기 로얄티 12억 원인가를 줬대요. 그 뽕을 뽑으려면 몇 군을 팔아야 되나? 몇 군 팔아야 되나? 한 200만 군 팔아야 되나? 한 200만 군 팔아야 될 거예요. 그것에다가 지금 병고 씨 한 200만 팔아야 되지? 거기다 우리가 17반 할 거야? 아니면 맨날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하루키한테 왜 돈 줘? 그런 거 왜 읽어? 이 4,500원짜리 파노티콘을 10번 읽는 게 낫지 않을까? 읽고 나서 괜찮으면 사서 주고, 주변 사람들. 그죠? 생각해봐. 그거 읽어서 뭐해? 상실의 시대, 뭐, 아이고, 20대, 지금 20대 중반? 24살 이상 된 사람은 읽으면 안 돼. 25세 이하만 읽어. 소설은. 몇 살이야, 지금? 어? 하루키 읽어, 안 읽어? 지금 이 불안한데 거짓말 하는 것 같아? 집에 있는 책장 사진 찍어갖고 스캔 보내. 안 돼요. 읽고 싶으면 서점에 가서, 서서, 앉아서. 예? 네? 반대 눈이수나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앉아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서 봐요. 그게. 그렇게 해서 독자들이 이 출판사에서 열 권의 책이 딱 나온다 그러면 10권 중에 8권은 손 거짓말에다가 막 마케팅 막 현란한 말들에다 이게 떡칠돼 있어. 그러니까 필자가 이제 공자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공자의 사회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정명이에요. 정명 지금 끄떡끄떡했지 하얀 옷 빨리 말해봐. 네? 오랜만에 온 것 같아? 처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엄청 오랜만이죠. 지금 저번에 한번 봤는데 얼굴 동그란 사람 내가 금방 기억해. 얼굴에 살만한 사람들은 빨리 말해봐요. 고개 내려가지고 정면이 무슨 뜻이야? 끄떡끄떡했어. 빨리 말해봐요.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언제 가르쳐줬다고 기억을 해? 바른 이름이잖아요. 바른 이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얘기지만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 답고 신하는 신하 답고 아버지는 아버지 답고 자식은 자식 답다. 아버지는 아버지 답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모습이라면 이게 이제 당위태야. 이게 당위와 현실이 일치되는 거 이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필자가 있잖아요. 그럼 필자. 필자가 필자다워. 해야 되는 거야. 예? 예. 필자다움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 필자다움. 필자답지 않은 필자들이 막 굴러다니는 거야. 어? 그러니까 번역자답지 않은 번역자들 마시멜로 이야기 그 누구예요? 그 지금 퇴출된 그 아나운서. 정 뭐요? 정지영. 정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해. PD수첩 그 정지민 걔. 모바일 화보 찍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게 번역자답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필자답지 않은 필자를 데려다가 번역자답지 않은 번역자를 데려다가 얼굴만 반드러난 것들을 데려다가 뭘 시켜. 근데 그걸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돼? 거품이 들어가는 거지. 이거. 그러면 독자는 현혹돼서 사는 거야. 독서는 빨대라는 신념을 가진 한비아의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게 믿어져? 근데 보면 몰라? 책을 보면? 이 여자는 쌍티 나는구나. 빡 나오잖아. 근데 사, 막. 한비아가 롤모델이야. 그래, 배낭 짊어지고 지구촌을 다녀보지. 아프가니스탄 한번 가보지,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는 결국 어떻게 되냐? 출판사가 독자를 우습게 알게 돼요. 밥이라, 밥. 밥이 돼. 그러니까 이런 나는 책세상 출판사를 내가 아무 관계 없어. 책세상 출판사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4,500원짜리 책을 10권 사서 자기도 읽고 나눠주는 게 낫지. 이상한 책 4만 5천 원치 사는 것보다. 그잖아요.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여러분들이. 괜히 이제 초장부터 열받았는데 이번에 하여튼 그 아 엊그저께 교보 가가지고 그 저 하루키 책 이렇게 프레카드 붙은 거 하고 알라딘 서점 들어가니까 막 공무도와 뭐 기문의 공무도와 막 뜨는 거 보고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독자들의 그 호주머니를 털어먹고 살 텐가? 응? 언제까지 이따오로 이렇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꼭 말을 해야겠다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따가 얘기했어요. 저 10월달하고 11월달이 두 달 남았는데 여러분들 저 처음 오는 사람들은 뭐 두 달이니까 그렇게 견디기 어렵지 않겠지만 오래된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내봅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예, 자. 한번 나오고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구호를 한번 힘차게. 어? 이게 다, 뭐 이런 거 아니고. 한번 힘을 내고, 구호하는 게 좀 쑥스럽다, 그지? 아무튼. 자, 열심히 해봅시다. 파노프티콘 책을 펴십시오. 벤담의 파노프티콘을 이렇게 보면은 책 표지에 보면 벤담이 있어요. 벤담이 약간 나이든 스머프처럼 생겼죠? 나이든 스머프처럼 이게 투덜이 스머프가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이상한 스머프처럼 생겼습니다. 벤담이. 내가 지금 저는 여기 머리가 대머리가 될 유전자는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데 제가 머리를 풀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머리 살 좀 찌우고 하면은. 다음에 혹시라도 한 3, 4년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벤담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제롬이 벤담. 제롬이 벤담은 크게 이 책은 두 주에 걸쳐서 읽는데 크게 일단 저자와 저작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해제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 뒤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벤담이 내놓은 이 아이디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끝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숙제가 독서에 관한 나의 뭐 생각 하나 쓰기 이 정도였는데 이번 달에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 벤담에 관한 숙제가 먼저 있어요. 책이 얇기 때문에 먼저 숙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숙제가 뭐냐? 이 벤담의 파노티콘은 두껍질 않습니다. 기껏 해야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쫙 읽고 쫙 50페이지를 이번 주에 읽고 다음 주까지 숙제를 하는데 뭐냐? 내가 생각하기에 벤담의 파노티콘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문장 하나를 뽑아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인, 숙제 뭐? 내가 생각하기에 벤담의 파노티콘을 벤담의 파노티콘의 내용을 잘 드러내보여지는 문장을 하나 뽑아온다. 오케이. 내가 출연의 문장 하나를 뽑아온다. 이거는 이제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가장 멋진 문장 이런 거하고 달라요. 이건 일종의 논설이기 때문에 아규먼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가장 벤담의 파노티콘의 내용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가 이걸 딱 뽑아옵니다. 엉뚱한 거 뽑아오면 욕먹겠죠? 잘 뽑아야 돼. 가령 호메로스나 이런 문학 작품들은 뭘 뽑아오든 그건 내 맘이야. 내가 느끼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자네 이름이 뭐라고? 무슨 호였는데? 이병호. 이병호. 이거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되겠지? 응? 네. 짱깨. 철가방. 그래, 안 그래? 예. 자네 왜 코가 전두환처럼 이렇게 벌겄나? 술도 골랐나? 어디 아픈가? 괜찮아? 뭔 말을 해도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삼가하고 있군. 내가 생각하기에 벤담의 파노티콘이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장을 하나 뽑는다. 이게 일단 다음 주까지 숙제예요. 그 다음 주까지 숙제는 뭐냐면 그 문장을 뽑아서 발표를 일단 해야 돼요. 몇 명이 발표를 하는데 그 다음 주까지 숙제는 뭐냐면 이제 왜 그 문장을 뽑았는가? 왜 그 문장을 뽑았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숙제를 낼 필요는 없어. 뽑아와. 마음속으로 뽑아와. 네?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이 샘플로 잡혀가지고 발표를 하다 욕을 먹는 걸 보고, 아 나도 잘못 보고 저 새끼 욕 먹는데 나하고 똑같은 말 해갖고 욕 먹는데, 남의 이제 사례를 조심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결석이 많으리라 예상하지만 다음 주에 누가 욕을 먹는 거 보고, 아 저렇게 뽑다가는 욕 처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한 뒤, 아 근데 이제 뭐 누구든 샘플 케이스로 걸려서 종이는 뭐 각오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좋기분 남자들은 항상 몇몇 조심해야 돼 지금. 아로라든가 이렇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아 왜 그 문장을 뽑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는 걸 듣고, 이제 세 번째 주에는 그 한 문장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논거 세 개를 만들어서 내는 게 숙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숙제는 2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미리 세 번째 주 숙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궁리를 해야 돼. 10월 한 달이 독서의 계절인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데, 10월 달에 제일 많이 논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여러분들의 심신을 괴롭히도록 궁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숙제를 좀 괴롭힐 것인가. 그래도 놀겠다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고민을 해야 돼. 네? 계속.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이 벤담의 파놉티콘 이것을, 한 문장을 먼저 뽑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읽고서 전체를 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문장을 중심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 그거 있죠. 그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라. 그래서 50페이지짜리 고전 한 권을 읽고 한 문장을 뽑고 그 문장을 뒷받침하는 논거 세 개를 달 줄 안다. 그러면 되는 거라. 그러면. 그게 힘이야. 그게 힘. 책 읽는 힘. 알겠어요? 예, 숙제에 대해서 저 숙제가 도대체 뭘 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다음 주에, 하여튼, 몇몇 사람 당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자. 먼저, 저자, 벤담의, 앞 날개를 좀 보겠습니다. 1748년에서 1832년. 자, 이제, 근대의 철학자들, 너는 근대의 사상가들이 딱 나오면 연대부터 내가 이게 챙긴다는 건 잘 알겠죠? 자, 1748년에서 1832년 저기 있는데, 벤담이 수학한 옥스퍼드 대학의 퀸스 칼리지, 이렇게 지금도 이 건물 그대로일 거야, 아마. 지금 사진이겠죠? 이때부터 있었겠죠. 자, 해제를 보면은 벤담의 일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72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벤담의 일생과 벤담의 저작 이 파놉티콘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봅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문장을 잘 뽑을 수 있어. 내가 느닷없이 막 도저히 여러분들 해낼 수 없는 숙제를 이렇게 시키는 법은 없잖아요. 보겠습니다. 벤담은 1748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런던에서 태어났다. 1748년이 어떤 해냐? 1748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것 중에 1748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1748년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 출간된 해입니다.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 출간된 해가 바로 1748년이요. 그걸 딱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벤담이 1748년에 태어났는데, 벤담이 이 파놉티콘을 읽어보면은, 아주 엄청나게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정도로 이제 합리주의적인 세계가 쫙 근대 세계에 관철되거든요. 잉글랜드에서는, 영국에서는. 근데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은 뭐냐면 영국을 본받아서 뭐 좀 해보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 얼마나 후진국으로 봤겠어. 그렇죠? 그게.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존 로크하고 뉴턴하고 영국 존 노크하고 뉴턴하고 영국 의회 제도 이런 것들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본받고자 상권 분립도 하고 의회 권력이 강화되어야 되고 절대 왕정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었어요. 그것이 1748년에 출간 그 내용이 출간됐어. 책이. 그럼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죠. 근데 벤담이 태어나던 해야 이미 그게 이미 벤담이 태어나던 해에 그게 영국은 어느 정도였느냐? 영국과 프랑스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 이걸 먼저 알아둬야 돼. 근데 1748년 근처에 영국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1748년에서 약 20년 정도 지나서 벤담이 20살이 조금 못 되었을 때 영국에서 일어난 아주 이 벤담, 이 파놉티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건이야. 뭐 그때 뭐 연쇄살인마 등장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파놉티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국에서 1748년에서 벤담이 20살이 되기 전에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파놉티콘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겠나? 뭐가 있겠어요? 짐작으로 때려 맞춰봐요. 인상 쓰지 말고. 선생님 질문하는데 인상을 쓰면 어떡해. 질문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심각한 척 하는 거예요? 무지를 숨기기 위한 인상 같은데. 1765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765년. 그러니까 벤담이 20살이 되기 전이죠. 1765년에 파놉티콘과 관련해서 러다이트. 예? 뭐라고요? 러다이트 아니고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완성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 뭐 증기기관 하나 갖고 선생님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니에요? 막, 응? 저녁에 술 잡수고 오셨어? 뭐 이런데 그거 아닙니다. 엄청 중요한 거야. 증기기관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이제 지가 발명한 거 아니죠.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제 개선해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 사건이 중요한 거라. 왜? 상징적으로 1765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완성 이 무렵부터는 우리가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거든. 이게 중요하지. 제가 그러니까 벤담의 파놉티콘과 관련해서라고 말했어요. 벤담의 파놉티콘과 관련해서 제가 중요한 사건으로 거론한 게 뭐냐면 증기기관의 완성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인 해로 삼는 것이 바로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기술문명. 기술문명이 이제 여기서부터 인간사회를 광폭하게 급격하게 바꾸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놉티콘은 바로 그 기술문명, 산업혁명에서 시작되는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또는 무시무시한 깊이로 어마어마한 폭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바꾼 기술혁명의 연장 그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텍스타이죠. 산업혁명은 아니죠. 이 파놉티콘은. 그리고 산업혁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의 삶을 아주 그 근본에 있어서 뿌리째 바꿔놓은 혁명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혁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말해봐요. 앞단추를 엘비스 프레슬리만큼 벌리고 있네. 말해봐요. 잘 모르겠어. 네, 봐. 그러면 자 오랜만에 온 똥글배기 얘기해봐요. 혁명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사건이 두 개만 맞춰도 돼. 하나는 이미 나왔으니까 하나만 맞추면 되지 않겠어?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산업혁명 하나 나왔잖아. 아 그러면 이때 이후로는 별로 없겠죠. 얼마 안 됐으니까. 요 이전에 하나. 예? 네? 네, 신석기 농업혁명. 이전에는 이제 인류의 역사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시적으로 보면 요 세 개야. 지금 산업혁명이란 말을 제가 썼는데 이렇게 중요해요. 산업혁명으로부터 뭐가 되냐? 산업혁명부터 신석기 농업혁명? 신석기 농업혁명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유목민과 농업 정주민 사이의 대립 이런 것들도 생기잖아. 도시도 생기고 유목민들에게 도시가 없어요. 도시가 없다는 건 뭐냐? 정착해서 살지 않는다는 건 뭐냐?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지. 그들에겐 신석기 농업혁명이 가져다준 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삶의 변화는 말할 수도 없이 커. 근데 신석기 농업혁명이 수천 년이 지났잖아. 그런 다음에 드디어 18세기 중반 그죠? 175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더 크게 말하면 철기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우리는 산업혁명의 여파 속에서 살고 있는 거라. 산업혁명이 어떻게 되냐? 신석기 농업혁명? 여기서 여기 딱 넘어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넘어오는 거. 신석기 농업혁명에서 농업노동의 주체는 인간이야. 농업노동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로 불의 발견은 인간과 자연의 대립을 만들어 놨어요. 불이 발명됨으로써 불이 발견되고 불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인간이 더 이상 자연에 얽매여 살지 않을 수 있게 됐어. 스테이크도 웰던을 먹을 수 있게 됐지. 그전에는 무조건 레어야. 무조건 레어야. 근데 인간과 자연이 인간은 자연과 맞설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가 불이 발견되면서 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제 인간이 자연과 맞설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불이 발견된 이후부터 이른바 객관, 주관 이런 것이 생기는 거라. 대상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석기 농업혁명에서의 생산주체는 인간이에요. 인간. 산업혁명 이후로는 생산주체가 뭐냐. 이제 기계가 돼. 제가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 얘기했죠? 그게 중요한 게 엔진, 이때부터 바로 엔지니어링의 시대야. 기술혁명의 시대야. 생산의 주체가 기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산 주체가.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이 되기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이거예요.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한 최소한 20년에 걸쳐서 50만 명, 연 인원 50만 명, 5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간 게 아니라 그냥 정산 연 인원 50만 명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파라오한테 아이 파라오 이봐 이메일을 보내 응? 모두다 촛불 들고 막 이제 응? 안 되겠다 우리 못 한다 그러면 파라오들을 못 짓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겠는데 못 짓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써버리면 돼. 그죠? 아무리 강력한 전제 왕권이라 할지라도 신석기 농업혁명 이 생산의 주체는 인간이었어.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의 주체가 기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있죠. 기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 산업혁명 이후에는 생산의 주체가 기계가 되고 인간은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기계의 부속품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렇게 되면서 인간이 값이 매겨지는 하나의 기계 부품의 부품값을 매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요게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벤담은 바로 그 시대의 헤이데이스, 젊은 날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읽게 될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일부 챕터를 발췌한 책 있죠? 그거. 칼 폴라니가 근대 세계의 핵심적인 문제로 말하는 게 뭐냐? 바로 이 기계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벤담이 살아가는 시대하고 폴라니가 문제를 삼는 거하고 어디 있느냐? 바로 생산의 주체가 기계로 변환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파노티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해하는 벤담의 사상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맥락으로서 벤담 1748년에 태어난 벤담 근처에 연대를 하나 찾아보면은 뭘 찾아야 되느냐? 1765년 산업혁명의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완성되었다. 요거를 찾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연표를 읽더라도 중요할 얘기가 돼. 어떤 사람은 뭐 보니까 뭐 균역법의 실시 뭐 이런 걸 따는데 필요 없어요. 그거는 실시하시라고 그러세요. 응?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제 1752년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완성되고 65년에 참 산업혁명이 상징적으로 시작된 해를 잡을 수 있다. 하나 더 프랑스에서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요 연대 1765년 1789년 요 두 개는 그 다음에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 1748년에 출간됐다고 요 연대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1765년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 이거 배웠잖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저 한승희 씨가 러다이트 뭐 이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러다이트 얘기는 나중 얘기인 거라. 기계를 부수자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 그러니까 이 기계가 생산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그 패러다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벤담의 생애를 계속 봅시다. 이런 부친을 둔 벤담은 끊임없이 성공 형제들과 경쟁해야 했다. 벤담이 뭐 형제들하고 맨날 뭐 칼싸움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러나 엔지니어이자 훗날 러시아 포테킨 시의 경제 자문이 된 동생 세뮤얼 벤담은 형과 함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했고 벤담이 판옵티콘을 구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무엘 벤담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벤담 일생에서 사무엘 벤담이 엔지니어였다라는 것에 초점을 줘야 돼. 이게 판옵티콘을 이게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동생이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 동생의 아이디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벤담 연구가들 중에는. 근데 이 동생이 엔지니어였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1700년대 즉 18세기 영국 기술사 기술과 과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했고 그 다음에 18세기 영국의 기술들이 기술자들이 이 엔지니어들이 사이언티스트들이 과학자들이 오늘날의 기술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굉장히 대단히 놀라운 말하자면 사회를 재설계하고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때면 사회혁명가들이었어요. 사회혁명가들. 18세기 영국의 기술자와 과학자들은. 이해가 돼요? 지금 오늘날의 기술자와 오늘날의 과학자들하고는 다릅니다. 노벨상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도 교류가 많이 있었고 또 자기네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발명들이라든가 그런 물건들이 사회적인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고민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과학과 영국의 기술 이것은 지금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나서 말하는데 여기 오늘 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수학사라고 하는 12월 달에 하는 수요 인문화 수학사라는 포스터 봤죠? 그 수학사라는 포스터를 그 강의하는 사람이 서민우라는 분인데 분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 나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저기 18세기 영국 과학 기술사를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18세기 영국 과학 기술사. 그러니까 그거 12월 달에 수요일 문학 신청해서 들으면서 질문하면 내가 나보다 훨씬 많이 알아. 그렇죠. 나도 많이 배웠어. 그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 좀 잘난 척 하는 거야. 아, 산업혁명 존나 중요해. 막 이런 게. 민호가 나한테 얘기해 줬어요. 막, 선생님, 산업혁명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데? 막 이러고 물어가지고 내가. 동대문에 와서 떠들고 빨리 말해줘. 말해줘. 막. 근데 그 친구 석사 논문이 그거예요. 18세기 과학기술사. 지금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수료했는데. 막 논문 막 읽고 왔어요, 나도 지금. 응? 서민우 선생 석사 논문 내가 막 읽고 왔어요. 막 중요하다고 막 그럽디다. 그래서, 중요하구나. 이렇게. 임 선생 그거 학생들이 들어도 되죠?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비법도 있어요. 고등학생들에게 또 널리 홍보해가지고 강의실 꽉 채워야 돼. 나도 올 거야, 첫날. 광실 꽉 안 차면 다 쫓아내버리고 나 혼자 들을 거야, 씨. 그래서 많고 지금 관심이 많아서. 예. 네. 많이 와요? 그래요. 그 양반이, 내가 여기서 약간 좀 이렇게 광고를 좀 해주지. 수학은 일단 존나 잘해요. 일단 잘해. 응? 우리나라 최초의 그 영재 학교인 부산과학고 출신. 정말 가난한 집에서 정말 어려운 단칸방도 없는 집에서 자란 학생이에요. 거기서 출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수학을 부전공했어. 물리학과 다니고. 그리고 지금 과학사, 과학자랑 협동 과정에서 18세기 영국 과학 기술사를 공부해. 그러니까 수학은 무지 잘한다고 봐야겠지, 일단. 우리 같이 A, 뭐 1-2, 2의 산소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 인간들하고 일단 다르지. 그러니까. 많이들, 하여튼 내가 11월 첫날 강의 저기 내가 알선해가지고 지금 오픈한 건데, 알아버리면 나의 가오가, 나는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어요. 그 조심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널리 홍보해야 돼, 오늘. 홍보해야 돼. 이 양반이 뚜뚜미 지금. 네. 황동민 씨도 홍보해야 돼. 아줌마들. 예. 네, 그. 아니, 11월, 12월에 수요일 문화. 네. 아줌마들 특히나 좀 보겠어요. 노노는 완전 동양식으로 내가 가르칠 거야. 수요 인문학 첫 번째 날 강의 인원을 보고 내가 강의 방식을 내가 정하겠어요. 너 동양식으로 한다, 서양식으로 한다. 무릎 꿇고 앉아서 할지 아니면 의자 앉아서 할지를 여러분들이 11월 수요일 날에 강의 인원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무릎 꿇고 앉아서 깡목 들고 와서 막 동양식으로 막 응? 신체 단련부터 먼저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할 거야. 각설하고 18세기 영국의 과학과 영국의 기술에 대해서는 따로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아두는 게.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외우기만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을 거예요. 오늘날의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자, 그래서 벤담의 동생 사무엘 벤담이 엔지니어였다는 것은 유념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벤담은 이제 판옵티칸이 출간된 지 1년 뒤인 1792년에 아버지의 죽음은 벤담에게 의심이 여지없는 해방을 의미했다. 이게 아버지가 돈을 많이 남기고 죽었어요. 이게 복받은 자식이 되는 거죠.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띵까띵까 파노티콘을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다. 이거.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자 복수이기도 했다. 정말 벤담의 아버지 정말 불쌍해. 이걸 볼 때마다 벤담의 아빠만큼 불쌍한 아빠가 없는 것 같아. 짠한 양반이요. 존 스튜어트 밀 아버지는 누구예요? 저 아버지도 밀이잖아. 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제임스 밀. 둘은 존 스튜어트 밀이 진짜 천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홈스쿨링을 했는데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너는 아는 게 별로 없는 놈이니까 사실 무지하게 많이 아는 놈인데 아는 게 별로 없는 놈이니까 밖에 나가서 뭘 아는 척하고 떠들지 말아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존 스튜어트 밀이. 그러니까 제임스 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제임스 밀하고 존 스튜어트 밀을 하고 벤담하고 벤담 아버지 사이를 보면 너무 천양지차로 달라. 그래서 참 불쌍해. 이게 먼 훗날에 21세기 한국의 독자들이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자 복수이겠다. 이걸 읽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책이 무서운 거라 이게. 네? 책이 무서워. 인터넷 악성 댓글 하나도 안 무서워 나는. 나는 인터넷 악성 댓글에 뭐 강룡 고자래더라 그래도 걱정 안 해. 근데 책이 남아버리면 이제 걱정되지. 책이 두려운 거라. 그래서 이제 벤담은 73페이지 밑에서 3, 4, 5에서 7페이지 줄여보면은 그에게 법이론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법이론을 연구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사리에 맞는 법체계를 연구하는 것이며 관습이나 관행의 축적이 아닌 전혀 새로운 원리에 기반을 둔 법전을 만드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벤담은 첫째, 엔지니어였던 동생이 있었다는 거. 뭔가 공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이론을 연구하는 건데, 그게 과학적이고 사리에 맞는이라는 게 이게 이성적이고 뭐 도덕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 사리에 맞는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이럴 때는 과학적이고 딱딱 들어맞느냐 계산이 떨어지는 이 과학이라는 게 자연과학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습이나 관행의 축적이 아닌 그랬어요. 그러니까 벤담은 새로운 법체계를 생각을 했던 거죠. 관습이나 관행의 축적이 아닌 새로운 원리에 기반을 둔 법전을 구상해. 새로운 원리가 이제 공리주의란 말이죠. 벤담, 그럼 공리주의잖아요? 이제 벤담의 공리주의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벤담은 공리주의하고 산업혁명하고 엔지니어링하고 기술공학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촘촘하게 나란히 서 있는 것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 그걸 잘 알아야 돼.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넘겨봅니다. 74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은 그에게는 유용성의 원리에 입각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유용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 의법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근데 그냥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게만 기억하지 말고 유용성의 원리에 입각해 모든 처벌은 고통을 수반하는 악이므로 더 큰 악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한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처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법체계 이런 것들을 다 벤담에게는요 법 감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고통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률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의 모든 행동과 인간의 모든 정서와 인간의 모든 생각은 합리적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공리주의 밑바탕에 놓이는 건 뭐냐면 계산 가능성. 계산 가능성. 세상의 모든 것은 계산 가능하다. 계산이 가능하다. 계산이 가능하면 그 계산이 가능한 것에 바탕을 놓고 사람의 행동과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공학적 설계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감옥을 하나 딱 짓더라도 그 죄수들의 정서를 돌보기 위해서 음악이 흐르게 한다든가 이런 건 안 하는 거야. 행동, 인간의 행동 같은 걸 계산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쫙 계산해가지고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옥형 공장인데 이를테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합니다. 그거는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설계하는 데 있어서 벤다이 밑바닥에 놓고 있는 건 뭐냐면 계산 가능성을 원리로 삼는 유용성. 그리고 그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계산,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정서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바탕에 놓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18세기 이 중반에 이르렀을 때 영국 사람들이, 영국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철딱선이가 없는 건데, 그죠? 그게 계산이 가능할까? 철딱선이가 없는 건데, 이 당시에 과학기술자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학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서울대학 앞에 가면 황우석 빠들 있잖아. 천막 치고 농성하잖아. 그 사람들 생각해봐. 우리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짓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라. 지금 22조 원을 4대강 살리기에 넣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돼? 바보 짓이지. 근데 저분들은 견적이 나오잖아. 뭔가 있겠지. 서로 계산법이 달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요 당시에 과학기술자들은 바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바로 그 생각이 계몽주의의 1789년이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움직였거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걸 보면 경제는 영원히 호황상태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본주의는 호황상태로 가지 않았고 식민지 쟁탈전은 적당히 화해를 하고 사람들이 타협을 하면 될 수 있어야 생각했지만 욕심은 끝없이 벌어져서 식민지 쟁탈전은 한없이 이어져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제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학살되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난 다음에 프랑스의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은 어땠어요?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다. 알 수 없다. 합리적 존재가 아니다. 그게 바로 실존주의라. 프랑스의 실존주의. 사르트르 같은 사람 실존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합리적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을 부인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겪었어. 수천만 명의 살육을 통해서 겪었어. 인간만큼 바보 같은 짐승이 없어요. 동물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 동물들은 어느 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아. 오버하지 않아. 근데 인간은 오버를 해. 배가 가득 찼는데도 처먹죠. 그죠? 술 취한 놈을 지가 취했다고 하는 법이 없어. 그래서 인간은 겪어서 아는 사람은 수천만 명이 죽어서 겪어. 근데 아는 사람 몇 명 안 돼. 그게 인간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게 동물하고 다른 거야.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라. 지금 몸에서는 배가 찼다 이렇게 신호가 오는데 먹잖아요. 이거 뭐야? 자유의지로 먹는 거지. 드세요. 계속. 아 형님 오늘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먹는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겪어서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18세기에 이 벤당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말은 대단히 유토피아적인 전망에 가득 찬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에 얽매이는 아버지가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돈 좀 주시면 제가 파노큰 지어가지고 멋진 유토피아 만들어 볼 텐데 증명해 볼 기회도 없었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얼른 땅 사고. 그래서 이제 74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 밀 등 다양한 지지단 사이에서 벤담은 실용적 관점과 공리주의 바탕에 다양한 방면의 합리적 개혁자들의 사상적 스승이 된다 이랬죠. 거기 합리적 개혁자들의 사상적 승인 이렇게 됐잖아요. 요 사람들 합리적 개혁자라는 말 요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유토피아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 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는 과학주의자들이고 기술 발전을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대형 박물관이나 런던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그의 지적 작업들은 오늘날도 계속 탐구되고 있다. 아직 벤담 전집이 안 나왔습니다. 정리가 안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썼어. 이 작업들은 방대한 규모와 내용뿐 아니라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대적 사고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놀랍다. 이거 대충 놀랍다 써놨는데 정말 놀랍다 이렇게 써놔야 돼 여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는 리카도나 로버트 오웬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탁월한 경제학자고 사회사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사상적 스승이었다고 벤담이 그래서 근데 노동과 검소를 삶의 규칙으로 삼았다. 접대와 여행을 싫어했고 직거생활과 고독을 높이 평가했으며 엄격하게 절제된 식단을 따랐다. 이 사람 왜 그랬느냐? 그것도 계산했기 때문이야.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계산되어 있다. 뭐 종교적 자선에 반대하고 모든 것을 경제적 질서 아래 두려워한 벤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벤담의 삶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리주의 그러면 그냥 막 이익되는 것만 막 이렇게 탐하는 게 아니야. 이 당시에 공리주의는 알 수 없이 아니 왜 귀족들은 저 짤데기 없이 저지랄을 한대? 저기 견적이 안 나오잖아. 불합리한 거야 그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자들은 어때? 절제하고 노동하고 아 오늘 3시간 일했어? 아 15분 휴식하는 것이 몸에 좋다. 이런 데이터에 과학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공리주의인 거라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삶이죠. 그리고 실제로 벤담은 노동과 검소를 삶의 규칙으로 삼고 직거생활과 고독을 높이 평가했으며 종교적 자선에 반대하고 모든 것을 경제적 질서에 두려워한 벤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삶을 살았던 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보면 수도자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상적 스승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공리주의, 오늘날 우리가 공리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둬야 돼. 그래서 노동가치설을 철저하게 따랐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노동가치설 그러면 칼 마르크스의 발명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칼 마르크스도, 존 로크도, 제레미 벤담도, 존 스튜어트 밀도, 제임스 밀도, 리카드도, 로버트 오웬도 다 노동가치설을 철저하게 신봉한 사람들입니다. 근대인들은. 칼 마르크스도 근대인이에요. 노동가치설을 학술적인 의미에서 딱 정리한 사람은 데이비드 흄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이에요. 아담 스미스의 친한 친구. 노동가치설은 뭐냐? 인간이 유용한 가치는 노동을 통해 뭔가를 생산해내는 데 있다라는 생각. 그러면 귀족들이 사냥하고 그다음에 노비들 건드리고 노동 아니죠? 그죠? 노동 가치설이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굉장히 근대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조선시대 말에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테니스를 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양반들이 하인들 시키지 왜 저렇게 힘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냐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농담 삼아. 그 사람들한테 농민들은 열심히 일을 해. 어?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이제 추수를 해요. 노동하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귀족들한테 노동하시오. 노동을 통해서 유용한 가치를 생산하시오. 라고 귀족 양반들한테 말해봐. 그럼 양반들이 주리를 틀라.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상황을 머릿속에 생각해봐. 그러면 제레미 벤담이 노동가치설, 존 노크가 노동가치설, 존 노크도 뭐야? 노동을 해야만 통치로서 노동을 해서 대지를 갖다가 나의 노동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잖아. 그게 노동, 노동이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생각. 요게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있는 거라. 그것이 바로 귀족들에게, 1차적으로는 귀족들에게 안티테제가 되고, 1차적으로 귀족들의 안티테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근대적인 패러다임이에요. 그걸 바로 마르크스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노동가치설 얘기하면 무슨 좌빨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라. 노동가치설의 반대말이 뭐냐? 게으를 수 있는 권리. 그 책이 노동가치설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탈근대가 바로 그거야. 탈근대 출발점이 뭐냐? 게으를 수 있는 권리. 놀자. 벤담은 1832년에 8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자, 1832년에 벤담이 죽던 해 아주 근대 역사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태어났습니다. 1832년에 바로 프랑스 인상파의 대표 화가 에두아르 마네가 1832년에 태어났습니다. 마네입니다. 마네. 마네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르누아르라든가 이 뽀샤시안 그림들을 기억하지 말고 에두아르 마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두아르 마네. 에두아르 마네를 기억해야 돼요. 에두아르 마네 1832년에 태어났고 그 유명한 멜서스가 1833년에 벤담이 죽은 다음에 죽었습니다. 멜서스가. 그러니까 멜서스와 같은 해에 있었다는 거죠. 멜서스 생각이 그거예요. 멜서스 생각도. 사람이 인간이 나빠서 가난한 애들 굶어 죽이자 이게 아니라 계산이 안 나올 때는 내버려 두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한 거야. 멜서스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식량이 모자라니까 굶어 죽이지 이런 나쁜 말. 멜서스가 목사였단 말이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좋다. 과학주의란 말이에요. 그걸 주장한 인구론. 그걸 쓴 사람이 1833년 멜서스 사망. 비슷한 해죠. 그 벤담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심성 구조를 알겠죠. 그 다음에 1848년, 1832년에 벤담이 죽었고 1848년에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나왔죠. 1848년에. 그러니까 몇 년 안 돼. 15년 후에. 네? 16년 후에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이 생겨나기 시작하던 때는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요게 이제 벤담의 시대를 잘 알아내야 돼. 벤담의 시대를. 좀 쉬었다가 계속합시다.